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6월 30일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루 하산 아흐마드 알 바시르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수단혁명절에 즈음하여 대통령과 진선적인 수단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과 수단공화국 정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